잊혀갔어. 먼저 말한 이별, 너의 내민 손을 잡긴 했지. 아직 내 것 같지 않은 이별인데, 너는 오래전부터 느낀 것 같아. 오, 잊을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했어. 시간이 흐르